제13차 전국기계설계축전 개막식이 28일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. 전문 설계기관, 교육, 과학연구기관을 비롯해서 110여 개 단위의 설계가, 교원, 연구사, 기술자, 3대 역량 서자원들이 참가한 축전에는 580여 건의 설계, 기계제품 형태 도안 등 설계 지원 프로그램들이 출품됐습니다.